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, 내가 가진 슬픔을 잠재워주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. 가끔은 가슴에 눈물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, 내가 가진 아픔을 잊게 해주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. 괜찮아요, 거기 그렇게 서 있어만 준다면. 괜찮아요, 그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. 내게 남겨진 갈게요. 행복해야 해요.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. 니까